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흉명가요 적기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용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 보급된 흉명가요입니다. 작품은 오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붉은 길을 높이 들고 혁명의 한 길로 나아갈 항일혁명 투사들의 투철한 혁명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독시 깃들어 있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원수와의 결전에서 그람없을 투사들의 투철한 혁명 정신을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흉명가요 적기가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천만 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노래가 되어 오늘도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종소 작사 박한규 작곡인 가요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졸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민들의 담없는 흠모의 정을 노래한 성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 투쟁과 조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이 땅 위에 조국 통일의 륙사조비업 수행회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 예정을 격주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지 않는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전우의 어렵고 복잡하였던 그 나날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계를 꿋꿋이 걸어온 우리민의 투쟁 역사를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성가로 당과 수령의 둘이 굳게 뭉쳐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민의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는 시대의 성가로 저국 땅 위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